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10절 11절 제 성경책으로 79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의 낭비와 같은 그런 헌신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녀의 헌신, 자기가 가진 가장 값비싼 향유 옥합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은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의미와 참 가치를 제대로 알아본 하늘로부터 온 참 믿음에 의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비난을 퍼부었죠. 차라리 그 향유 옥합을 금전적인 것으로 바꾸어서 많은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게 더 나을 수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낭비하느냐 하면서 질책했습니다. 같은 그게 이제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이제 9절까지의 내용인데 같은 본문의 내용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자, 제가 3절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 아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네. 그렇게 이 마리아를 헌신하고 있는 그 마리아를 비난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가롯 유다였습니다. 돈깨를 맡은 가롯 유다가 주도해서 비난을 했고 다른 본문 그 마태복음을 보면 모든 제자들이 함께 그 비난에 동참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 마리아를 비난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그 여인의 행동이 복음이 전파될 때 함께 증거되어야 할 그런 행동으로 영원히 증거되어야 될 행동으로 칭찬하셨던 것이었죠. 예수님은 왜 그녀의 행동을 칭찬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그녀의 행동 자체가 그 자체가 귀하기보다는 그 여인의 행동이야말로 예수님의 가치, 특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제대로 믿는 자의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유익을 챙기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자신에게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었으며 그래서 자기 생명과 같은 자기 전부를 상징하는 그 향의 옥합을 아낌없이 깨뜨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신자는 무엇을 해도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영광받으려 하지 않고 예수님의 죽으심만 그 예수님만이 증거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참된 믿음, 예수님의 가치, 그분의 십자가의 가치를 정말 제대로 알고 날마다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 11절 다시 한번 좀 같이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들이 듣고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기회를 찾더라. 오늘 본문을 보니 이 가룟 유다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길 그런 생각을 갖고 그것을 행동에 옮기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졌고 이 예수를 죽이겠다고 계획을 세웠던 대제사장들을 만나서 물밑 작업을 하죠. 본문에 의하면 자신의 선생을 넘겨주는 대신 그들에게 돈을 받기로 하고 그때부터 유다는 어떻게 예수를 넘겨줄까 그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에 이러한 유다의 모습이 더 적나라하게 표현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유다가 이제 말하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들에게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은 30의 가치를 매기고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유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까 요한복음을 읽으면서도 보았지만 아 유다가 돈을 좋아했기 돈을 좋아했기 때문에 스승을 팔아 넘겼다. 아 다 돈이 문제다. 이렇게 말할 수 쉽게 말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돈이 관련 있긴 하지만 한 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다면 꼭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을 은30이라는 가치를 매겼다는 것은요. 이게 사실 유대 사회에서는 종을 팔거나 살 때 사용되는 정도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계획을 원래 짰었던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은30, 즉 종의 가치 정도, 종의 가치도 안 되는 그런 분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만약에 가룟 유다가 돈을 밝히는 그런 자였다면, 돈만을 밝히는 자였다면 예수를 팔아 넘길 때 단지 은30 주고 팔아 넘겼겠습니까? 더 많은 돈을 가지고 팔아 넘겼겠죠. 그런 그가 왜 은30에, 즉 종을 사고 팔 때 사용되는 금액 정도로 예수님을 팔아 넘겼겠습니까? 그 근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에게는 예수님이 더 이상 가치 있는 분으로, 존귀한 분으로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자기가 기대하고 자기가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을 허무는 그런 길로 가시기 때문이었죠. 유다는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은요 자기가 원하고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이건 유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문제였죠. 예수님께서 자기가 바라는 자기의 기쁨, 자기의 영광,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되어주길 원하고 그렇게 나아가길 원하시는데 그것과 정반대의 길로 가시려고 하니까 그는 예수에게서 아무런 가치도 느끼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신자의 삶 가운데 일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어쩌면 그것과 반대되는 삶으로 우리를 주님은 인도하시는 것이죠. 신방 기간에 한 권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힘든 건지, 너무 힘드니까 이게 다 팔자냐고 이렇게 물으시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게 팔자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신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어쩌면 피하는 그런 피하고 싶은 그런 삶으로 이끄셔서 그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오직 왜 예수님에게만 소망이 있는가? 왜 예수님 밖에는 우리는 안 되는가? 그것을 마음에 두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모르면 우리는 끝내 유다처럼 예수님을 원망하고 그분의 가치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게 될 뿐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아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면 그게 행복이고 그게 성공이고 그 영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그 죽음의 가치를 하찮은 것으로 여긴 것이었습니다. 뭐 자기에게 얼마나 어떤 도움도 안 될 것 같다 싶기에 그냥 헐값에 그분을 팔아 넘기게 된 것이죠. 반면에 앞에서 살펴보았던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는 그 예수님이,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죽으심이 무엇보다도 소중했습니다. 이미 오빠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 인간이 죽음 앞에서 무슨 영광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게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고, 인간이 어떤 영광을 구한다는 게 얼마나 의미 없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직 죽어야 할 이유가 아무 이유도 없는, 죽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그 예수님이 가시는 길, 그 십자가의 길만이, 그 십자가의 은혜만이 죄인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자기를 포함한 모든 인생들에게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믿었고, 그러니 그 값비싼 향유 옥합을 아낌없이 주를 위해서 허비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누가복음 22장 3절에 의하면 이 사건을 또 한 가지 더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인에게,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리고 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탄이 날마다 우리들을 속이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가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가치를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여기게 만드는 것이죠. 그 십자가는 단지 예수님 믿을 때 잠깐 필요한,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건 묻어버리고 내가 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뭔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으로, 아주 십자가가 너무나 가치 없는, 그냥 잠깐 거쳐가야 되는, 신앙생활하는데 그냥 잠깐 거쳐가야 되는 것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예수를 나의 유익을 위해 이용할 대상으로 여기게 만드는 것, 가장 위대한 사랑의 사랑과 지혜와 은혜의 절정인 그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외면하게 하고 필요 없는 것,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게 속이는 것, 그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님의 가치, 무엇보다 그 십자가의 가치를, 그 십자가로 인한 죄사함의 가치를 진정으로 아시고 믿으십니까? 장로교의 효시라고 불리는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죄사함을 받아 복된 상태에 들어가기 전에는 성경에서 칭송하는 그 모든 덕목들이 헛것이며, 따라서 사람이 그것들에게서 아무 유익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오직 죄사함을 받은 후에야 그런 덕목들이 설 자리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죄사함이야말로 가장 높고 첫째가 하는 복이요, 또한 유일한 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칼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사랑은요, 십자가의 그 사건은요, 가장 높고 첫째가 하는 복입니다. 나아가서 유일한 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쁘다고 생각하는 것, 좋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때문에 누리고 있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헌신이 하늘의 상급이 되고,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신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단의 그 속임과 거짓으로부터,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 가치를 놓쳐버리는 그 속임수로부터, 그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희생의 가치를 밝게 보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진정으로 감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얻을 영광, 내 욕심과 내 바램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그분에게 등을 돌리고 그분을 버리고 그분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내 것을 내려놓고 그분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것, 그리고 주실 것, 그것을 바라본다면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것, 하늘의 생명과 참된 하늘의 복된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오직 그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그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